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생산 종용을 구체적으로 여의하고 생산적 강령의 불길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노동기급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전기기관차를 국내산 자재와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됐습니다. 한편 총리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제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